혼자 걷고 있어도 내 맘은 언제나 그댈 생각해. 사라져가는 저 별도 외로운 이 길도 그대가 있기에 그저 살아가려 해. 좀 더 믿어보려 해. 어쩌면 다른 내일이 우릴 기다리고 있는 걸. 지친 하루의 끝에 그 아득한 길 위에 그댄 이미 기적처럼 나를 웃게 하는 걸. 다시 일어서야 해. 살아가는 건 불행에 무릎 꿇지 않는 것. 참았던 그 눈물이 울컥 쏟아질 때면 날 생각해. 견디기 힘든 날에도 쓸쓸한 밤에도 내가 곁에 있어. 그저 살아가려 해. 좀 더 믿어보려 해. 어쩌면 다른 내일이 우릴 기다리고 있는 걸. 지친 하루의 끝에 그 아득한 길 위에 그댄 이미 기적처럼 나를 웃게 하는 걸. 서로 사랑하는 것.